종이 울어 노을이 지는 추억의 골목길 바람 속에 굴러 꽃송이 하나 눈물에 젖었네 한 세월이 흘러 흘러서 가도 상처만 깊은가 서글픈 그 사랑 잊으리라 마음속에 다짐해도 다짐해도 헤어지던 그날처럼 하염없는 이 눈물을 저녁종이 울어 노을이 지면 나 홀로 쓰라린 이 가슴 저녁종이 울어 노을이 지는 추억의 골목길 바람 속에 굴러 꽃송이 하나 눈물에 젖었네 서글픈 그 사랑 잊으리라 마음속에 다짐해도 다짐해도 헤어지던 그날처럼 하염없는 이 눈물을 저녁종이 울어 노을이 지면 나 홀로 쓰라린 이 가슴 잊으리라 마음속에 다짐해도 다짐해도 헤어지던 그날처럼 하염없는